너를 위한 For you Yeah 44kHz 나의 목소리의 주파수 Yeah Love story 겨울에 들려오는 너를 위한 For you 너무나 아팠어 눈물이 고이고 너무나 슬펐어 손끝이 떨리고 바싹 마른 입술로 말했지 못하고 너의 두 눈을 바라보며 내 길을 의심해봐도 넌 아직도 사랑을 몰라 왜 아직도 나를 잘 몰라 너만을 사랑하는 난 외로움에 지쳐가 차가운 바람은 기억이 되어 필름처럼 스쳐가 여기는 어딘가 하늘을 대고 물어봐 이 거리 어딘가 그녀와 걷던 거리가 상처가 되어 다가와 난 지금 아파 넌 대체 왜 나를 울게 만드는 걸까 향기는 안을 채 꽃들이 춤을 춰 기억에 갇힌 채 이렇게 숨을 쉬어 넌 떠나고 없지만 별들은 여전히 눈부셔 그렇기에 난 오늘도 비트에 맞춰 춤을 춰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절대로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절대 내 맘을 알지 못해 44kHz 내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에 잠길 때 두 손 잡아주고 잦은 농담에도 기꺼이 웃어주던 사랑스런 너를 끌어온 나만의 파랑새오 나 어떻게 너를 잊는 게 벌써 이렇게나 힘든데 yeah 다짐해야 해 나 이제 절대 내게 술에 취해 전화해서는 안 돼 아니 오늘만 전화할래 눈물이 흐른다 그녀가 보고파서 가슴이 애려 와 목소리 듣고 파서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열었다 하며 손에 고인 땀을 바지춤에 닦고 닦아보지만 향기를 아는 채 꽃들이 춤을 춰 기억에 갇힌 채 이렇게 숨을 쉬어 넌 떠나고 없지만 별들은 여전히 눈부셔 그렇기에 난 오늘도 그때 맞춰 춤을 춰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절대로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절대 내 맘을 알지 못해 가슴이 내려